영화 Beauty and the Beast 중에서 Be Our Guest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노홍필 씨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임경정 씨.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못하다니. 그리고 하이텔 대화방에서 아쭈구리님과 통일님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라현진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이윤희 학생, 시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힘내세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오정현 학생은 뭔가 커다란 시험의 발표가 오늘 있었다고 했는데요. 발표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띄워드린 오늘 첫 곡이 축하의 곡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서 글씨가 아주 예쁜 강정명 학생, 반갑습니다. 영화음악에서 듣고 싶은 10가지를 쭉 적어주셨는데요. 마지막 10번이 재밌네요. 은임이 누님이 내 엽서를 반갑게 소개해주는 것. 저도요, 여러분의 엽서를 받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김에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 곡은요. 서울 구로구 독산 사동의 김경진 학생의 신청곡인데요.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는 거라는 그런 경진 학생의 아름다운 마음을 띄워서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My Road 중에서 My Road, 리우스카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of someone's arms, and there you were. I needed someone to understand my ups and downs, and there you were. With sweet love and devotion, deeply touching my emotions, I wanna stop and thank you, baby. I wanna stop and thank you, baby. Hey now,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Oh, and wonder what would I be without you in my life. Everything was just a bore. All the things I did since I've done them before. But you brighten up all my days with a love so sweet in so many ways. I wanna stop and thank you, baby. I wanna stop and thank you, baby. Fatherhood, 아빠 만들기에 삽입된 How Sweet It Is By You, 마빈 게이의 음성이었습니다. 50년대를 연상시키는 하와이 무늬 셔츠, 그리고 갖가지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까만 가죽 자켓, 거기에 카우보이 장화에다가 유명인처럼 보이려고 쓴 선글라스까지. 주인공 잭 찰스는 이렇게 겉모습만 봐도 한눈에 좀 한심한 건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평소에 마약 밀매와 사기를 일삼던 잭이 요즘에는 일확천금의 꿈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죠. 그런 잭 앞에 느닷없이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오래전에 보호원에 맡겼던 딸 켈리와 아들 에디였죠. 잭은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이 아이들을 다시 보호원으로 돌려보냅니다마는 그 마음은 편할 수가 없죠. 비록 뒷골목 인생을 사는 그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마침내 잭은 뉴올리언스까지 가는 긴 여행길을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들을 보호원에서 탈출시켜서요. 이때부터 세 사람의 길고도 험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경찰과 FBI 그리고 캐서린이라는 여기자까지 그들을 쫓아오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망다니는 아빠와 두 아이. 하지만 이들에게 여행이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갖가지 모험을 겪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서는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아빠와 자식 간의 두터운 정이 새롭게 싹트고 있었으니까요. 이 영화에서 특히 법정에선 그 잭이 자식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마지막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는데요. 로드무비의 성격을 띈 이 영화는 내용이 주는 진솔함 외에도 텍사스의 폭포 동굴이나 컨트리 뮤직에 시작된 존 티 플로어의 컨트리 스토어, 이렇게 볼거리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감독은 사라피나를 연출했던 남아프리카 출신의 라렐 제임스 루트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 삽입된 곡 또 한 곡 들어보죠. 컨트리 록 넘버입니다. 타냐 터커가 부르는 Can't Run From Yourself. 'Run from yourself' 영화 'Fatherhood'에 삽입된 타냐 터커의 음성이었습니다. 1986년이던가요? 국내에서 개봉돼서 당시 1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흥행작이죠. 리차드 드레이퓨스와 에밀리오 에스테베스가 형사로 콤비를 이뤄서 등장했던 영화 Stake Out. 이 작품의 속편인 잠복 근무 2가 역시 내일, 오늘인 셈인가요? 13일에 개봉됩니다. 전편에서는 빌과 크리스, 이 두 형사가 탈옥수를 잡기 위해서 탈옥수의 애인집,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했었죠. 이 두 사람이 잠복 근무를 하는 상황은 속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위장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에 아내면서 어머니인 여자까지 등장하죠. 지방검찰청 검사보인 지나라는 아가씨가 바로 그 여잔데요. 이제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의 그 일원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 잠복근무조가 잡아야 할 사람은 마피아 사건과 관련된 유일한 증인 루 델라노입니다. 경찰 측은 이 루라는 여인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어느 여인의 집에 숨을 것을 미리 추측하고는 잠복근무조를 아예 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이 친구 부부에게 접근하게 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사실 새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20여 년 만에 리바이벌 되는 영화니까 아마 요즘 젊은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영화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암흑가의 두 사람. 아랑 딜론과 장가방의 화려한 연기 대결로 처음에 개봉됐을 때 수많은 화제를 뿌렸던 작품이죠. 지금까지 제작된 깽 영화 중에서 고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극찬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때만 해도 차가운 외모와 우수에 젖은 것 같은 눈매로 많은 여성 팬들을 사로잡았던 아랑 드롱은 영화 속에서 은행 강도 진호로 등장합니다. 12년 만에 감옥에서 출감한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옛 동료와 사회의 눈길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경찰관 제르맹이었죠. 제르맹이 바로 장가뱅인데요. 이렇게 사회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진호는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진호, 그와 제르맹 간의 끈끈한 우정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결말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 프랑스의 단두대, 길로틴을 이용한 사형 제도가 철폐됐다는 설이 있을 만큼 이 영화가 당시 사회에 던져준 그 영향은 아주 컸었죠. 영화 암흑가의 두 사람의 테마 들어봅니다. 필립 사르드의 음악입니다. shiny, sunny boy. Boy, you're only three, sunny boy. You've no way of knowing, there's no way of showing what you mean to me, su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the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u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u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When I'm old and gray, dear, promise you won't stray, dear, for I love you so, su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u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u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ve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And the angels grew lonely, took you because they were lonely. Now I'm lonely too, sunny boy. 요즘 대학생들 공부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과 사회를 보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거라고 따끔한 한마디를 보내주신 환경을 전공하시는 91학번 한승엽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중에서 소니보이, 알 존슨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자, 리포터 김지연 씨가 늘 수고하시는 시간이죠.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은 77년도에 감독에 데뷔해서 한참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은 좀 뜸했지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고추밭에 양배추 같은 영화를 연출한 씩씩한 여성 감독 이미래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미래 씨가 최근에 다시 영화계로 돌아왔어요. 베트남에 가서 영화 소재거리를 이것저것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아마 곧 새 영화를 발표하시겠죠. 이미래 씨의 잊을 수 없는 영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영화 본 건 아마 뭔지도 모르고 엄마 등에 엎혀서, 전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십리길 걸어가가지고 이제 그 임시 가설 뭐 극장 이런 거 설치되잖아요. 그때 아마 어렸을 때 등에 엎혀서, 근데 그건 무슨 영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연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때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뭐 그렇게 마리솔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막 슬펐어요. 엄마 찾아가는 얘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지무지 울었던 기억이 나고, 또 저희 때만 해도 영화를 그렇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영화 잘못 보러 가면은 극장에서 이렇게 적발되고. 또 이제 있어요. 두 번이나 있는데요. 뭘 보셨길래? 되게 재밌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동네 극장에 우리 그 변두리였거든요. 저희가 뭐 두 아들인가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2층에서 봤는데요. 뭐 학생인 줄 아무리 사복을 지가 차려입어도 학생인 거는 티가 나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 뭐 누구냐 뭐 이런 거 이제 다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니까 결국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순진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라고. 근데 또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층 내려와가지고 또 봤어요. 또 봤어요. 또 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돌하게 위층에서 주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고 나온 거 있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한 번 그 별들의 고향. 아, 또 그게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경화. 또 오랜만에 누워보는 건 뭐 이런 데서 할 때 딱 잡힌 거예요. 아. 근데 아마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교묘하게 뭐 피해가는 뭐 이제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안 걸렸겠죠. 근데 하여튼 저희 때만 해도 볼 영화가 없었어요. 뭐 그때 이제 겨우 나온 게 뭐 진짜 미안해 좋아해 뭐 빨간 능금 뭐 어쩌고 하는 뭐 하여튼 그런 임혜진 씨하고 뭐 이덕화 씨 지금 뭐 그러시지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또 전영록 씨니 뭐니 이제 그런 영화들이었는데요. 그런 거에 이제 그 양이 안 찬 거죠. 그러니까는 보러 다닌 거죠. 가장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는 어떤 거였는데요? 남과 여라고 네. 이제 클로드 룰루시오 감독. 근데 그 영화가 아마 만들어진 건 65년도인데요. 그 영화가 상당히 이제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론 얘기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그 화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아마 영화계에 입문해서 77년도에 입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뭐 2, 3년 내일 거예요. 아마 그 일기를 다 써놔야 되는데. 조 감독 중에서도 이제 제일 밑에서 이제 뭐 심부름도 하고 또 이제 현장 기록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아마 유현목 감독님하고 일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하여튼 그 영상 언어. 그러니까는 아기가 하나씩 있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얘기죠, 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내느냐. 그것이 아주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고 또 그랬냐 안 그랬냐 이러고 이제 그 말로 풀어가는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화면으로 그러니까 영상 언어로 그 얘기를 아주 한층 더 그 아주 극적이면서도 하여튼 그때 그 영화 이후에 우리 한국 영화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어떤 화면의 변화 같은 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CF 감각으로 찍는 그다음에 화면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정성을 들이면서 화면 하나를 놓고 봐도 이렇게 아, 저 화면 멋있다. 괜찮다. 뭐 이제 그런 그 반응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바닷가 둘이서 이제 애기 둘 데리고 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 위에서도 이제 그 정감 있는 그런 표현들. 그다음에 바닷가를 막 달리잖아요. 애기 그 남자애하고 여자애도 달리고 둘은 또 포옹하고 또 거기 또 강아지. 강아지가 또 그 리듬을 맞추느라고 또 막 또 달리잖아요. 막 그 이후에 또 개가 많이 등장했었어요. 그렇게 아니 저희는 영화가 꼭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람 얼굴과 그다음에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어우 개도 그렇게 막 뛰고 그리고 카메라도 굉장히 그 어떤 막 자동차에서 아마 같이 아마 그 주인공들을 따라서 막 같이 또 이렇게 팔로잉 해준 것 같아요. 막 그런 리듬 감각 이제 그런 걸 좀 배우게 됐죠. 바라바라

영화 Flash Gordon 중에서 Flash의 테마, Queen의 노래였습니다. 이원태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제가 신청 날짜보다 조금 일찍 들려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전주 영생고 1학년 7반 학생들 그리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김수지 씨께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영화 프리빌리 중에서 Right Here, SWV Sisters의 노래입니다. 프리빌리 중에서 Right Here, SWV Sisters의 노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구의 신현숙 양. 이 시간쯤 되면 너무 졸려서 방의 벽지색이 보라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파랑으로 마구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금쯤은 무슨 색깔로 보이나요? 하얀색쯤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계셔서 검은색 아닌가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대학 졸업반이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유여균 씨, 그리고 노원구 상계삼동의 안영신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영화 계엄령의 테마, 이브몽땅이 주연했었죠. 계엄령, State of Siege,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음악 들으시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